만수대 운덕의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에 13일 국제태권도연맹 창립 50돌 기념 행사에 참가할 령화이맹 국제태권도연맹 부총재를 단장으로 하는 태권도 대표단이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태권도 대표단은 이날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